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날의 15분. 오늘도 전하의 쌍토에 초침 소리 울리네. 가열에 또 사모일 고지에 전장에 우리 틀을 세우네. 만세 높이 거실을 점령한 15분 원수를 무찌르던 열적의 15분 아 그날의 15분 위훈이 무엇인가 말해주네. 사들 생명도 바치면서 벌경 너를 휘었네. 거지우의 라몽색 깃발을 승리의 함성 높이 날렸네. 목숨과도 같은 찾은 15분 수령께 다진 맹세를 빛내인 15분 아 그날의 15분 조국의 귀중함을 알게 하네. 오늘은 우리가 섰다네. 용사들이 빛내인 그날에 승리로 긍지 높은 이 땅에 심장의 박도 심어준 15분 아 그날의 15분 언제나 너를 안고 우리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존승의 미아리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승리는 대룰이요. 우리는 이날까지 승리의 한 길 걸어왔다. 원수와 싸워 이긴 역사의 길을 물어보라. 미제의 성적이를 통쾌히 짓밟아버리며 우리가 대를이여 어떻게 싸웠는가를 사랑 사랑 승리만을 떨쳐가는 힘나는 전통 길이여라. 소극의 산마들은 오늘도 잊지 않고 있다. 피 흘려 싸워 이긴 이 나라 장한 아들 딸들 불멸의 그 이후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떨쳐갈 그 승리는 우리의 앞에 있어라. 사다 승리만을 떨쳐가는 힘나는 전통 배의 승리 오직 한 길 서서를 기리여라. 빛바른 곳이다. 그 햇빛 백승예로 우리를 인도하리라. 정의의 복음으로 미지의 멸망을 선언하. 최후의 결사전에 우리는 떨쳐나섰다. 사랑 찾아 승리만을 떨쳐가는 힘나는 전봉 대회 승리 오직 한 길 조선의 길이여라. 이상으로 너리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